않아. 널 향해 비웃지만 난 자꾸 목말라. 넌 늦었어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. 가지고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. 속이 뻗어봐서 급색해버릴 꿈 미칠 듯 다려도 도대체 아닐 뿐 그냥 날 태워줘. 그래도 밀쳐내줘.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뜀박질. 꿈속을 헤매듯 너의 흔적을 따라가.